H UBS. Dramatic World.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사는 전 세계에서는 매일 새로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발전할수록 빈부격차, 환경 문제, 인권 문제 등 여러 사회 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죠. 드라마에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잘 녹아 있는데요. 때로는 현실이 너무나 사실적이게 묘사돼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죠. 매주 월요일, 드라마틱 월드에서는 하나의 드라마와 그 드라마에 반영된 사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드라마의 줄거리뿐만 아니라 드라마 속에 숨겨진 연출 의도와 메시지를 해석해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드라마 시청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눈물의 여왕을 다같이 시청해봤는데요. 눈물의 여왕은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와 가족을 향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를 통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해볼 수 있었죠. 과연 오늘 함께 시청할 드라마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드라마는 TVN에서 방영된 드라마이고 2018년도에 방영했던 사극 드라마입니다. 지금까지 현대사회 혹은 미래사회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만 시청해 왔는데요. 오늘을 특별하게 과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를 시청할 예정이랍니다. 또한 이 드라마를 집필한 작가님은 시크릿 가든, 상속자들, 태양의 후예, 도깨비 같은 설레는 로맨스 드라마를 주로 집필하셨는데요. 전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모두 크게 흥행했던 작품들이죠. 마지막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의 드라마는 일제감정기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벌어지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정답이 뭘지 감이 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드라마는 미스터 선샤인입니다. 미스터 선샤인은 전반적인 평가가 매우 좋은데요. 방영된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함께 국내 넷플릭스 탑10에 들 정도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인기를 자랑하죠. 그리고 의병이라는 역사적 소재가 매우 잘 활용돼 스토리에 감동과 여운이 짙은 드라마라는 평이 많습니다. 더불어 영상미와 연출에 대한 평가도 매우 높은데요. 대표적으로 밀가루 위에 반지로 알파벳 O를 대신해 러브를 만든 후 다시 반지를 집어가면서 O가 있던 자리에 손가락 자국이 I가 돼서 단어가 Live로 바뀌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해당 에피소드에서 주요 인물의 생존을 암시하는 역할을 해 작품 전체의 백미로 꼽히죠. 과연 이 드라마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드라마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미스터 선샤인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스터 선샤인의 전반적인 줄거리를 알아봅시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스터 선샤인은 조선 후기와 일제감정기에 벌어진 역사적 사실들을 배경으로 전개되는데요.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던 그때, 대한제국은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겪어왔죠. 미스터 선샤인은 고종 황제가 즉위한 이후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는 시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일화에서는 1866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핑계로 미국이 1891년도에 신미양요를 일으키는 장면으로 드라마가 시작되죠. 또한 이 드라마에는 특색 있는 다양한 등장인물이 등장해 시청자들을 몰입시키는데요. 미스터 선샤인의 남자 주인공인 유진초이는 조선 노비의 자식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노비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기에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꿈꿀 수도 없었죠. 심지어 유진초이의 부모는 양반에 의해 처참하게 죽어나가고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던 조선에 대한 미움만 남긴 채 미국으로 떠나서 미국인의 신분으로 미국 해병 장교가 됩니다. 반면 여자 주인공인 고혜씨는 조선에서 뿌리 깊은 양반인 고사홍 대감댁의 손녀로 고해신의 부모는 의병 활동을 하다가 일본에서 죽게 되는데요. 고사홍은 아들들이 모두 의병 활동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버린 기억 때문에 고해신이 의병에 관심을 두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결국 고사홍은 손녀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고해신이 아비를 따라 의병 활동을 하더라도 제한 몸은 지켜 살아남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포수에게 보내죠. 유진초이와 애신은 한 성에 처음 가로등이 켜지는 날, 지붕 위에서 첫 만남이 이뤄지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천으로 신분을 가렸던 그들은 나중에 화약 냄새로 서로를 다시 알아보죠. 이들 외에도 애신의 정혼자인 김희성과 백정의 자식으로 태어나 일본의 야쿠자가 된 구동매도 등장하고요. 조선에서 태어났으나 일본인으로 생활하며 호텔 글로리를 경영하는 쿠도 히나도 드라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선샤인의 대략적인 줄거리와 등장인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드라마를 직접 시청해 보시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이야기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미스터 선샤인에 담긴 역사적 메시지를 함께 알아봅시다. 미스터 선샤인은 일본은 물론 서양 군대들이 앞다퉈 주둔하던 일제강점기 직전의 개화기, 즉 의병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를 주된 배경으로 삼았는데요. 이 시기 일본은 대한제국 주권을 빼앗기 위해 경제권 침탈을 목적으로 제1은행권을 발행합니다. 16화에서 왕비가 희나에게 제1은행권에 대해 물어봤을 때 희나는 일본이 발행하는 제1은행권은 조선에서만 쓰이는 화폐로 그 은행권이 조선 밖을 나가면 밑을 닦기에도 뻣뻣한 조선에서만 가치 있는 일본 종이나 다름짐배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를 통해 대한의 경제를 집어삼키려는 일본의 야욕을 설명했죠. 하지만 계속해서 제1은행권을 반대했던 고종은 이완익과 대신들의 몰아치는 가열찬 요구에 결국 제1은행권 통용금지령을 해제합니다. 결국 제1은행권이 통용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선인들의 피와 희생이 있었는데요. 17화에서 고사홍은 선비들을 모아 지부상소를 올렸고 고종은 이런 고사홍을 일본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투옥시키죠. 그러나 고사홍의 투옥으로 분노한 백성들은 제1은행권 거부 운동을 펼쳤고요. 일식과 춘식, 그리고 제빵소 주인 등은 제1은행권을 사절하고 일본 손님을 받지 않는 등 일본에게 통쾌한 복수를 합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 조선에서 일어났던 일본의 주권 침탈과 다름없는 의병들의 사투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주권에 대한 의병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대사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빼앗긴 것은 되찾을 수 있지만, 내어준 것은 되찾을 수 없다. 눈부신 날이었다. 우리 모두는 불꽃이었고, 모두가 뜨겁게 피고 졌다. 그리고 또다시 타오르려 한다. 동기들이 남긴 불씨로. 나의 영혼은 여직 늘지 않아서 작별 인사는 짧았다. 잘 가요, 동지들. 독립된 조국에서 see you again. 이 대사는 끝까지 살아 대한제국을 위해 독립운동을 하는 애신의 대사인데요. 조국을 향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1900년대 구한 말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의병들의 삶과 운명을 통해 역사를 되새겨보게 만든 미스터 선샤인을 함께 시청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극악무도한 일본의 조선을 향한 만행이 거세져가온 가운데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이름 없는 의병들의 이야기를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스터 선샤인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이 잊고 있었던 의병들의 불꽃처럼 뜨거운 조국애와 독립에 대한 열망, 그리고 소중한 내 나라에 대한 의미를 아로새기게 해주는 울림의 메시지를 느낄 수 있었죠. 오늘은 조선 후기 일제강점기 시절, 불꽃처럼 타오르던 의병들의 이야기를 담은 미스터 선샤인을 함께 시청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즐거운 관람 되셨나요?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드라마를 같이 시청해봅시다. 이상으로 오늘의 진행자 이서빈, 디렉터 김태인, 엔지니어 윤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 UBS.